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동 만행을 폭로하는 수많은 폭발물들이 함경남도의 여러 곳에서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신단촌 철길 주변과 정평군 남창리 앞바다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육중한 폭탄이 함흥시 해안구역, 함주군 신경리 주민지역, 고원군 황성리 농장포전 등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폭발물들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현재까지 함경남도에서 천여발에 달하는 각종 폭발물들이 처리됐습니다.